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다섯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아무든지. 우리가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목사만, 선교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를 사람은 누구든지. 두 번째,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연인 관계에 쓰는 말이라고 했죠. 열정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에게 콩깍지가 쓰이면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런 열정.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야곱, 노예처럼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주님께 와서 보내본 목사님 되죠. 그리스도께 와서 죽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끝무렵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함께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세 부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이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또 한 사람은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뒤 못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 부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까. 오늘은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자, 이 57절을 봐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여짜오대. 그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나름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거의 확실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대로 다 가겠다라고. 근데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8절 예수님이 그렇게 자원하여 온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데는 다 가겠다고 했던 사람에게 이국에 집 없는 또들이 일세 이렇게 말씀하는 거입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저 미물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고 다니는 데도 없다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든지 어딘지 따라가던 이 사람의 그냥 샴보를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을 직접 픽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가 근데 자기가 쫓겠다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지금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 서기관. 서기관이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율법 학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여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급이 아니라 상급의 율법의 스승이 온 겁니다. 서기관이 깊이 고민한 끝에 아, 저분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는 겁니다. 율법을 필사하고요.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1.1획이라도 틀림없이 잘 베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아주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중합니다. 앞뒤 논리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항상 존경했습니다. 그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분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조금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맨날 어부들, 세리들, 열심 나오는 이런 사람 아니었으면 찌찌리도 못 배우고 신분도 낮고 그런데 예수님이 좋다, 따라와라, 함께 하자 그러면서 나한테 배워라 이러면 좋을 뻔했는데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우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주님께서 찾아와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접 쫓을 준비를 하고 고민 끝에 오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우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한 켠 둘 곳도 없다.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환영한다, 따라와라, 환영하지 않고 왜? 나는 아무 거치 알 만한 것이 없단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을 주님이라면 왜 했을까요? 이 말은 서기관이 말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본 겁니다. 겉 모양은 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그런데 그 속을 본 겁니다. 그 속에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안온하고 조용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라는 학문으로 이름을 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했다. 예수님과 같은 큰 스승 안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장차 거대한 학자가 되겠다는 이 마음에 다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마도 분명하게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면의 동기에는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공하고 싶은 출세 지향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안정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화를 받고 싶고 위대한 학자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서기관의 내면에는 어떤 안정된 생활의 길을 원하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너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너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말을 너무 잘하잖아. 주님 앞에. 그렇죠? 말을 못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더듬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직한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속에서는 아, 그래도 주님 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나를 따르는 것은 안정되고 평온하고 성공과 출세와 거리가 멀단다. 아예 네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란다. 이렇게 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했지 저기도 가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감동도 잘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 말 내면에는 내가 원하는 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변화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에는 십자가의 길이 너의 인생의 길이란다. 근데도 예수 믿겠니? 이 말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광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오전에 50장 찬송했던 헌금안에서 그 찬송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50장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 펴셨습니까? 1절만 찬송해 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안에 다른 무엇이 있었나? 노래는 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부만 드리지 않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보다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여 군주로 고백하지만 어디까지나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음탕한 생각도 비우지 못합니다. 여가 생활도 가려서 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돈조차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남은 찌꺼기만 드리는 겁니다. 아마 기회 좀 거슬려 찍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찌꺼기가 안 드리는데 그런 모양새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주님 앞에 직접 찾아와 아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길이면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디든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발 가리키지 않았으면 하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밖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부림치다가 집에만 오면 형광 앞에 시험을 내려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밖에서는 다 참고 저주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소리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고 명령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잘 참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한테 아빠에게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지 못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닙니까? 밖에서는 그래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청년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집에만 오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수동적이고 냉담하게만 구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일은 그 가정의 자녀에게 물어보는 아닙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 네가 엄마 아빠 집에서 어떻게 하니? 어떤 분은 일터에서 또 이렇게 합니다. 9시까지 출근하면 예수님을 차에다가 모셔놓고 그때부터는 세상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5시쯤에 다시 5시 정도에 끝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부정직하게 서류를 만들고 제자의 옷을 직장에서는 벗고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야망이라고 부르고 정당화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리를 사업수단이라고 부르면서 그것도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티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배려라고 말을 꾸며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저기는 어떠니 가지 말았으면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하는 곳은 어디신가요? 어느 분이 선교사님인데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첫 뭐죠?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프로포즈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미국인 최초의 회계 회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스틴 이분의 아내가 나중에 그를 회사합니다. 24세의 나이에 이 아도니람은 미얀마라는 땅으로 지금의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였죠. 가르킬 신이었습니다. 미얀마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요.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고 불교의 나라입니다. 이분이 장인 될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아직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성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영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장인께 보낸 겁니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이 될 사람이 여러분의 딸을 달라고 하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딸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이 N 아동이라는게 N의 아버지가 딸한테 결정을 맡깁니다. 근데 딸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가서 2년 만에 죽습니다. 누가 보고 부장해. 야! 총리 여러분! 저기는 어떠냐? 그 저기가 죽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도 죽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른 여러분, 저기는 어떠냐? 저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죽는 곳이라면 그래도 죽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이 서기 전에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는 나는 없단다. 너 정말 어딘지 따를 수 있겠니? 십자가 지는 인생인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는 또 장년들 중에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카운셀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카운셀링이 아닙니다. 너 선택해라.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좋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여우도 부리고 공중의 새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이 단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르겠니? 첫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 건강이 더 악화돼도 주님께 감사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살아계신 자녀가 먼저 죽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따르기를 다짐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실에서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뭘 포기해야 될까? 자녀를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가 어릴 적 친구들과 몰래 몰래 이상한 곳에 가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남자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은퇴 후의 삶의 안정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공동체의 약한 자를 돌보야 하기에 조용한 나만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토록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주 일명 깡통교회라고 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모토를 참 좋아합니다. 꼭 오늘 말씀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내 머리에 놓일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삶의 방식, 교회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시장을 가도 학생들이 따라 다녔던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랍비가 다른 마을로 가도 학생들이 다른 마을로 따라갔습니다. 랍비가 그 지역의 병자를 병문안에 학생들이 따라가서 병자를 병문안했습니다. 랍비가 잠을 자면 학생도 같이 잠을 잤다. 랍비가 식사를 하면 학생들도 따라 식사를 한다. 랍비와 학생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항상 함께 맞춰 움직였던 것이 그 당시에 랍비와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안디옥교회 모토가 지금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위해 불편하자. 이게 모토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자고요? 불편하자. 교육부서에 이런 하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동희 목사님 계실 때 모든 교육부서는 다 한 나라씩 선교지를 삼아서 헌금 따로 하고 그 부서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성교헌금을 보냅니다. 남정대 여정대 모든 부서는 다 성교대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모토가 겁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불편하게 살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길이라면 우리의 먹을 것을 아끼자. 우리 아이들이 그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이 없이 살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저희 친구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삶에 포기해야 할 것인데 첫 번째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가족에게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정부 관리들에게 부당한 비난과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온 성도들은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불편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을 지금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십시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청년 여러분, 다시 청년의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장년이 됩니다. 젊었을 때 주님께 인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정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십자가의 방식으로 걷는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 안에 깊은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은 예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 속에 저희들 주님이 보내신 곳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을 감수하게 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